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째 즈음에서 단마르크, 도이칠란드, 체스코, 로무니아, 기르기주스탄, 파키스탄, 인디아에서 경축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조선노동당을 수령의 당,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권설업적을 격찬했습니다.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경축 모임에서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